이성계가 바친 사리가 춤. 고려 공양왕 2에서 3년.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기 직전에 부인 강씨 및 자신의 지지자 1만여 명과 함께 발원에 봉안한 사리구로 1932년 금강산 월출봉 석함 속에서 발견됐다. 원의 영향을 받은 라마탄 모양의 작은 사리 그릇에 부처의 사리를 넣어 모신 뒤 이를 다시 집 모양의 그릇에 넣고 총동 그릇, 백자 그릇의 순으로 포개어 봉안했다. 백자 그릇 바깥쪽에는 삼회의 때가 멀지 않았다라고 새겨져 있는데 이는 조선 왕조의 개창에 대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려 후기에는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중국 원나라와의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원에서 유행된 라마 불교가 불상과 사리기 등 고려 불교 미술품에 영향을 주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 중 하나다.